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에서 태양절 및 광명성절 경축 기내 준비위원회와 기내 김일성화 김정일아 협회가 공동 뷰레찐 김정일아의 탄생을 발행했습니다. 뷰레찐은 불멸의 꽃 김정일아의 육종 경위와 특징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뷰레찐은 김정일 용도자의 위인상을 그대로 닮은 꽃이라는데 바로 김정일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김정일아야말로 꽃색으로부터 잎, 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특출한 명실공히 위인의 꽃이라고 강조했습니다.